What's wrong, baby girl? I've been true to you. Every single day I've been so true to you. I just don't get it, girl. I don't get it. 처럼 내 눈에 못 들어와 다른 lady. 내가 잘못했단 말은 절대 하지마. 너의 눈을 보고 얘기할게. 결백하지 나 이제 내가 싫어진 거라면 말해. 이유 없는 그 집은 잡지 말고. 아무래도 너 그전에 만나왔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너 나는 이해 불가능.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납득 안 가는 이 어이없는 상황. 내 눈을 쳐다봐봐. 진실이야 라고 물을 테. 난 당황하지 않아. 궁금하니 아직 충분하지 않니. 지금도 의심해서 나를 눈물 나게 하지. 누가 뭐라 하든 이상한 생각들은 좀 버려. 나도 해인에게 후회받을 때만큼은 여려.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. Listen to me, girl. 내 사랑을 의심하 Listen,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약할 줄 몰랐어. 누가 뭐래도 난 너만 믿어왔었는데. 이제 네 맘대로 해. 나는 할 말이 없어. 이제 너에게 조금 실망할 것만 같아. 믿음 없이는 사랑도 할 수 없는 걸. 낯선 한다면 가지마 말을 하는 거야. 믿어도 자기야. 내가 못 잘못했다고. 네가 보고 싶어.